awesome. You're so awesome. Oh my god. 넌 간단하게 예쁜데 또 굉장하게 섹시해. I said awesome. Hey, you're so awesome. Oh my god. 향기 Ella. 문을 열자마자 퍼지는 perfume yeah. 내 눈이 향기를 따라 멈춘 곳에 아름다운 네가 나를 보내 AWE 내게 미쳐 baby SOM이 내게 놀라 baby 바라볼 때마다 미소 지을 때마다 내 향기를 풍겨 you know 자석같이 끌려내 빛과 몰려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을 벌려 흐르는 침방울 어서 빨리 닦어 언제 놓칠지 모르는 텐션 넌 대단하게 대단해 또 굉장하게 굉장해 You're so awesome awesome You're so awesome Oh my 넌 간단하게 예쁜데 또 굉장하게 섹시해 I said awesome Hey You're so awesome Oh my god You're the only one I'm thinking about 이 밤에 끝을 잡고 내 속마음에 모든 걸 보여줄 거야 널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만큼 넌 대단해 섹시해 굉장해 You're so awesome 멈추지 않아 널 향한 내 마음 I won't stop till I make my mind 넌 대단하게 대단해 또 굉장하게 굉장해 You're so awesome awesome You're so awesome Oh my 넌 간단하게 예쁜데 또 굉장하게 awesome. Hey, you're so awesome. Oh my god. 네가 나를 봐주길 두 시간째 기다려. Oh, oh, oh, oh, oh, oh. 순간 고개를 돌리다 거울 속에 비친 네가 나를 보고 있어. Yes. 넌 대단하게 대단해 또 굉장하게 굉장해. You're so awesome. Awesome, you're so awesome. Oh my, 넌 간단하게 예쁜데 또 굉장하게 섹시해. I said awesome, hey, you're so awesome. Oh my god, 넌 대단하게 대단해 또 굉장.